없이 봐 기다림 걱정 없는 그녀 시간 왼손을 턱에 괴한 흐린 미소 손을 안 남기에 너가 내 같은 메뉴를 파 A quarter to eight 반쯤 비워진 물에 정자부터 타버린 캔들 뒤로 얼어붙어 그새한 테마법 위로 늘어진 실루엣 shadow 그녀는 알아 다가온 약속 시간이 당연하죠 떨어져 익숙한 저녁식 사커피 플라이 감각해져봐 시간 없을 서봐 날 알맞게 무너져 가슴 so fine 이 태블만큼 거리 커피 so fine 감각해져놔 시간 없을 서 dry 8시 반 와인을 마시고 그의 시선 안에 수놓은 야경만이 번져있어 더 멍하니 스테이크를 잘라 그녀론 취하지 않아 그는 알아 흘러온 노랫소리만 그 머리를 채워 그녀 위로 가사를 읊어 난 있는 능력이 없어 날 맞게 떨어져 비는 so fine 익숙한 저녁식 사커피 fine 감각해져봐 So fly, 서로 등을 보여